Forbes 뉴스.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기가 났냅니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0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서울 학부 성적평가 방법 안내입니다. 기존 평가 방식과 달리 A등급을 최대 40% 이내로 제한하며 나머지 등급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수업별, 교강사별 평가 방식이 세부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인 설립 특강 참가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 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에 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한양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특강 일시는 11월 2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 물품관리보조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입니다. 본교 재학생만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급여는 시간당 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한양대학교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신촌지역 식당에서 열린 연세대 공과대학 소모임에 참석한 11명이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확진자들의 동선은 신촌 모든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세의료원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N차 감염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도 함께 알렸습니다. 인접거리에 위치한 대학들이 많다 보니 추가 감염이 시작되면 신촌 대학가 전반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95%의 감염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연령과 인종에 상관없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고르게 나타났고 심각한 부작용도 없어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부작용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쳤으며 백신 접종 후 피로감이 그나마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성 데이터도 충족한 만큼 수일 내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캠프는 성명에서 위스콘신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가 불법적으로 발급되고 변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부분 재검표를 위해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재검표가 개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한 표를 이동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축구선수 황희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카타르전 이후 실시한 PCR 테스트 결과 황희찬과 함께 스태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대표팀 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는 권창훈, 이동준, 조현우, 황인범, 김문환, 나상호를 포함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황희찬은 17일 열린 카타르와의 평가전에서 16초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강서연,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